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었습니다.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. 디마스크, 수리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각하.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수리아랍공화국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주인돌세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진선적인 귀국 정부와 인민에게 따뜻한 축하를 보냅니다. 외교관계 설정 후 지난 50년간 우리 두 나라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,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투쟁 속에서 진선과 협조의 뉴대를 강화 발전시켜 왔습니다. 나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품들여 마련하시고 갖고 오주신 두 나라 사이의 훌륭한 진선협조 관계가 우리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도 계속 확대 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. 나는 이 기회에 적대 세력들의 침략과 테러를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영토 완종을 수호하기 위한 진선적인 수리아랍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다시 한번 굳은 연대성을 보내면서 당신이 건강하여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. 조선노동당 위원장,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,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. 주최 105, 2016년 7월 20일, 평양.